나 살아온 동안은 내가 나의 전부였어.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느끼며 살아왔었던 거야. 지금 나의 모습은 너 하나를 위해 예전의 내 모습은 부서져봤어. 들어갈 준비가 된 거야 지금 나는 너의 날이 올 때까지